남조선 인터넷 도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요리민 항쟁 32술 맞으며 10일 서울에서 조국 통일과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유가족들과 재야 인사들,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 사회의 가장 큰 악폐는 보안법과 종북몰이라고 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탄압만행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수세력의 악폐를 청산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